하루 함께여서 더 소중해. 너와의 추억들 손에 쥐고 오늘도 하루의 끝에 인사를 해. 때론 힘껏 달리다 넘어지지만 말 없이 날 일으킨 두 손 내 맘을 따뜻하게 해. 우린 모두 친구 너라서 행복해. 그저 너인 채로 나와 함께라서 고마워. 우린 모두 친구 이젠 네가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어.